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새까만 벽 앞에 걸려있던 마이크 3만원 어머니가 쓰시던 노트북에 깔았던 빨간색 마르모 그때부터였지 17, 18 다이내믹 듀오 원참 핫뜨거 오예 이런 건 처음 들어 콩콩콩 옆집 사람들은 날 싫어해 시끄러워 게임 그만해 컴퓨터 끄고 공부나 해 게임하던데 들리는 박수 소리는 가끔 어색해 쿵쿵 근데 나 짝짝 소리를 듣게 될 줄은 Yeah, what up? Great, loco, crush, hello 다 잘 지내 각자 자리에서 빼나고 있지 존나 멋지게 가끔 소주 한 잔 땡길 때 못 보는 게 씁쓸해 근데 씁쓸해도 어쩔 수 없지 갈 길이 멀기에 조명이 꺼지면 우린 어디에 있을까 그게 궁금해 안경이 무거워 조명이 너무 밝아 다들 부담스러워 날 그렇게 보지 마라 난 여전히 여전히 녹음실에 서서 밤새고 노래를 쓰고 있지 I'm still on my way 여전히 여기 이 자리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동네 이 거리 still on my way 난 바뀐 게 없지 거의 없지 콩콩 내 심장 속 콩콩 콩콩 시끄러워 콩콩 콩콩 yeah 콩콩 Da-da-da-da-da